주체조선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-10 시험 발사를 축하하여 최근 베이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 전선은 성명을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 조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